거리를 걸어 거리를 걸어 거리를 달려 거리를 달려 춤을 추듯이 캄캄한 어둠 우유원 땅이 차가운 바람 자에 모나 그지 에 모나 그지 에 모나 그지 장난아 그지 비리야 그지 시대도 없고 의미도 없는 노래라 그지 이래라 그지 이래라 그지 이래라 그지 동양아 그지 동이야 그지 부러운 미소 쓸쓸한 눈빛 거짓의 노래 까만 어둠도 동요하듯이 노래 부르며 춤을 춰보사 내 마음을 훔쳐 거짓의 노래 숨이 멈춘 그 춤을 춰보사 쓸쓸한 눈빛도 멀어버리게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사 내 영혼을 훔쳐 어둠의 노래 흩날리는 달빛에 미쳐 깜깜한 밤 어둠에 갇혀 계속되는 윤회 지쳐 노래 부르네 흘러내린 눈물에 미쳐 차가워진 나비듯이 지저비듯이 흩조리듯이 이유도 없고 딱지도 없는 나를 보듯이 춤을 추듯이 방황하듯이 주저하듯이 도망치듯이 불안나날 쓰드락거리 거짓의 사랑 목이 쉬도록 노래 부르자 사랑하는 법도 잊어버리게 노래 부르며 춤을 춰보자 내 마음을 거쳐 사랑의 노래 날이 새도록 춤을 춰보자 그런 달빛도 말라버리게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자 내 영혼을 거쳐 어둠에